스쳐가는 온띠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불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.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. 흘러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. 내일 또 내일